나는 눈빛 Only look at me 나를 바라봐줘 내 눈 속에 사랑 가득 담아 I just look at you 너만 바라볼게 Love it, love it, love. Oh my God.